그막 영화 같은 거볼때저어맨 뒤에는 막 스위트석 이래가지고 그 커플들끼리 앉는 석이 따로 있거든요. 남녀 커플끼리만 앉는 좌석이 따로 있어요. 그런 거 없어요? 없어요. 좋다. 없어야지. 그거 어떻게 그냥 고정한 그 자리가 커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예매를 할때 이렇게 딱 좌석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맨 뒤에는 커플석으로 돼 있어서 그 보통 이렇게 의자가 하나씩 하나씩 돼 있는데 거기는 넓은 의자가 이제 2인용으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요, 막 중간에 이런 팔걸이 같은 게 없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, 그러니까 서로의 애정행각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, 다른 의자들은 다 그냥 뭐 이렇게 벽,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없는데 그 좌석들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서로를 가려줘요. 맨 뒷자리는, 그래서 스위트석이라고 불러요. 스위트송. 아, 스위트. 그런 거, 그런 배려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그쵸? 영화관에 굳이. 근데 그 커플들이 다 오는 구역에 앉아서 그 좋잖아요. 안 봐, 법. 아, 그게.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영화를 보면 앞에서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. 이렇게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뒤쪽으로 앉으면 뒤에서 좀 거슬리죠. 자꾸 떠들고 뭐 소리 나고 이러니까. 그리고 뭔가 왠지 못 앉는 좌석이니까 짜증이 나요. 그러니까 저는 못 앉잖아요. 그러니까 그 좌석을 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막 짜증나는 거죠. 근데 놀긴 좀잘돼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 근데 중국 대학생들은 막 일찍 끝나면 그냥, 그러니까 수업이 좀 일찍 끝난댔잖아요. 그럼 그냥 친구들 만나고 알바 안 하면 그냥 놀고 이런 거예요. 놀고,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, 알바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, 많지 놀 않아요. 때는 보통 뭐 하고 놀아요? 놀 때, 그냥, 영화관에 갔거나, 영화 비싸요? 영화, 한국보다 싸요. 아, 그 진짜요? 인터넷에서 좌석 네네. 예약하고, 한 명씩 되게, 5,000원 정도. 커피가 보통 얼마예요? 커피는 한국과 비슷해요. 아, 그럼 그냥 물가는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영화는 싼 거네요. 아, 영화 보고. 그 인터넷에서 항상 그런 행사가 있어. 아, 할인이 있어. 할인해요. 저희는 한국은 할인 받으려면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. 할인한다 해놓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 너무 많고 이래서.